아예 불에 찍으면 막 길게 불에 밑 아까마게 참게 아까마게 내 공수 막혔다 스스로 아이데 공수 막혔다 오빠는 샤르트 إِلَّا أَنْ Thank you.

هو الله القادر. أيحسب أن لن يرجع أو مسكين من

هدى للمتقين.